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을 현지에서 려해했습니다. 총리는 평강고기가공공장, 애국서목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현지에서 있은 협의회에서는 축산기지의 정상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한편 총리는 강원도 양묘장과 어구종합공장 건설장 등을 돌아보면서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